동화 한국어 버전 달콤한 죽.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은 제인과 엘라였어요. 언니인 제인은 정말 똑똑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면서 자만하게 했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 제인은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시하기 일쑤였답니다. 동생인 엘라는 아주 착했고 모두에게 미소로 대했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엘라는 건망증이 아주 심했죠. 자매는 자신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서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곤 했죠. 제인과 엘라는 무척 가난했어요. 매일 저녁을 거르기 일쑤였고 운이 좋으면 빵과 치즈를 조금 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어느 날 엘라는 식탁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배고프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오늘도 먹을 만한 게 없네. 산책 좀 하고 들어오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엘라는 숲으로 산책하러 갔어요. 먹을 것도 없이 물 한 병만 들고 갔죠. 걷고 걷고 또 걷던 엘라는 결국 너무 지쳐버려서 잠시 쉬기로 했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목도 너무 마르고 물 좀 마셔야겠다. 그러나 엘라가 물을 마시려던 순간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어두운 겉옷을 입은 모습을 하고 너무 무서웠던 엘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칠 뻔했죠. 이봐 아가씨, 미안한데 물 좀 줄 수 있을까?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거든. 무려 이틀 동안이나. 할머니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걸 본 엘라는 너무 무서웠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금방 누그러졌어요. 드릴게요. 여기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물이 충분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정말 고맙다 얘야. 이 은혜는 내가 반드시 갚을게. 갑자기 빛이 생기더니 할머니가 아름다운 젊은 마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엘라는 깜짝 놀랐어요. 와! 말해보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뭐든 간에 내가 다 줄게. 엘라는 마녀에게 얼마나 가난한지 얘기해 주었어요. 며칠 동안 굶었다고도 얘기하기도 했죠. 잘 알았어. 집에 돌아가면 식탁 위에 냄비 하나가 보일 거야. 바로 마법의 냄비란다. 마법요? 그래, 마법의 냄비. 마법의 냄비에게 이렇게 말해봐. 요리해줘, 냄비야. 그러면 네가 좋아할 만한 달콤한 죽을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너와 언니가 굶을 일은 절대 없지. 그리고 식사를 마치게 되면 이렇게 노래해. 그만해줘, 냄비야. 그럼 더 만들지 않아. 정말 멋져요. 지금 바로 집에 가볼게요. 잠깐,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마법의 냄비를 평생 쓰려면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네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럼 다시 굶게 될 수도 있어. 내 말 꼭 기억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마녀님. 지금 바로 집에 갈게요. 맛있게 먹으렴, 엘라. 잠깐만요. 제 이름을 아시나요? 엘라가 뒤돌아 봤을 땐 마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곧장 집으로 돌아온 엘라는 마녀가 말한 것처럼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냄비를 보았어요. 제인은 냄비 앞에 서서 냄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엘라, 이거 네가 가져온 거야? 맞아. 정말 멋지지 않아? 멋지다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냄비를 가져와야 그나마 멋지다고 할 수 있지. 언니, 이 냄비의 마법을 알면 언니도 좋아하게 될걸?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이런 바보같이. 우리가 먹을 걸못 먹어서 위가 작아진 건 알겠는데 내가 보기엔 네 머리도 줄어든 것 같아. 내가 직접 보여줄게. 엘라는 냄비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리해줘, 냄비야. 엘라가 주문을 외우자 냄비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안에 죽이 있었어요. 제인은 깜짝 놀랐고 엘라는 아주 기뻐했어요. 죽이 순식간에 완성되었고 집안에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차서 두 사람은 더 배고파졌어요. 죽을 먹어본 두 사람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죽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다시는 굶지 않았어요. 정말 맛있어서 전혀 질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라는 밖에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끝내는 주문을 기억해내야 하는데. 이런! 뭐라고 하는 거더라? 뭐야?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그게 언니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하다고? 그 중요하단 말이 도대체 뭔데? 뭐야 정말 짜증나게. 됐어!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도 할 말을 잊어버린 거겠지. 아니야, 잊어버리지 않았어. 나 나갈 거야. 엘라는 집을 나온 후에야 주문이 기억났어요. 아, 이제 기억났네. 뭐, 어차피 아침 먹었으니까 상관없어. 설마 또 배고프겠어? 하지만 얼마 후 제인은 또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죽이 또 먹고 싶은데 엘라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냄비 앞으로 간 제인은 손뼉을 치면서 행복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어요. 요리해줘, 냄비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인이 좋아하는 따뜻한 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향기를 맡은 제인은 죽이 만들어지자마자 다 먹어버렸어요. 아, 정말 맛있는 죽이었어. 너무 배부르다. 어머,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겠다. 주문이 뭐였더라? 이제 그만 요리해. 그러나 그건 멈추는 주문이 아니었어요. 엘라는 제인에게 그만 요리하라는 주문을 알려주지 않았죠. 이런, 어떻게 해야지? 그만해! 그만 만들어! 이 멍청한 냄비 같은 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냄비는 계속해서 차올라서 결국은 달콤한 죽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제인은 냄비에 대고 화를 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엘라가 집에 돌아왔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별거 아닌 주문을 까먹었다고 무슨 일이 생겼겠어? 응? 뭐가 흘러나오고 있잖아? 이거 죽인 것 같은데? 엘라는 창문 너머로 본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집안 전체가 달콤한 죽으로 가득 찼거든요. 화분과 의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건 꿈일 거야. 언니는 어디 갔지? 마침 그때 엘라는 수탉 위에 서 있는 언니를 보았어요. 집안이 뜨거운 죽으로 천천히 가득 차고 있었거든요.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엘라는 왜 안 오는 거야? 언니! 언니 나왔어! 무슨 일이야? 엘라! 우리 착한 동생! 뜨거운 죽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끔찍한 냄비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만해줘, 냄비야! 드디어 마법의 냄비가 요리를 멈췄어요. 냄비가 조금씩 식으면서 두 사람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하늘이시여, 고맙습니다. 근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네요. 아침에 주문을 잊어서 미안해, 언니.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나도 잘못한 거지. 네가 오늘 해야 할 말이 뭔지 잘 들어줘야 했어. 내가 너무 자만해서 못되게 군 거야. 언니, 이제 어떻게 하지? 집안이 온통 죽이잖아. 청소하는데 며칠은 걸리겠어. 잠시 생각하던 제인은 엘라에게 말했어요. 이 마을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에게 이 죽을 나눠주는 게 어떨까? 그래, 좋아. 굶주리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야. 이 따뜻한 죽을 좋아할 게 분명해. 그 즉시 엘라는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한 곳이 찾아갔답니다. 들어보세요. 저희가 오늘 맛있는 죽을 대접할 거예요. 분명히 모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릇과 숟가락만 가지고 먹으러 오세요. 엘라의 말에 눈이 희둥그레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제인은 안에서 죽을 그릇에 채워졌고 엘라는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줬어요. 사람들은 죽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엘라, 제인, 고맙다. 닷새 동안이나 굶고 있었거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곧 집이 깨끗해졌어요. 죽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죠. 제인은 창문을 넘어서 엘라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과 밝은 미소를 본 두 사람은 정말 정말 행복했답니다. 엘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정말 좋다. 언니도 그렇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죽을 우리만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잖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게 어때? 매일 나눠주면 모두 굶을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 제인과 엘라는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맛있고 따뜻한 죽을 주었답니다. 아주 오랫동안 죽을 나눠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다 헤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엘라와 제인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이보시게나, 나에게 이 죽을 만드는 냄비를 줄 수 있겠나? 부탁이네. 나는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내 어린 소주들이 많이 아프네. 아이들을 먹을 게 하나도 없다네. 냄비를 가져가도 되겠나? 어떻게 하지, 언니? 이분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다시 굶게 되잖아. 괜찮아. 우리는 많이 먹었잖아. 아이들이 쫄쫄 굶게 되는 게 더 심각한 일 아니겠어? 제인은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걸 가져가셔서 손주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마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머, 냄비를 준 마녀 맞죠? 두 사람에게 정말 감동받았어. 자신을 돌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너희들이 냄비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자격이 있어. 야호! 달콤한 죽을 매일 먹을 수 있게 됐어. 그 후에도 엘라와 제인은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띄었고 그걸 본 두 사람 역시 정말 행복했답니다.